baby, I just wanna love you. You open my heart. So I, so I. 알아요, 믿어요. 첫눈에 반한 그 말.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젯밤 꿈속에 내게로 와 힘내주던 그 느낌 그대로 아직 남아 계속 남아 종일 그대 생각에 웃죠 So I pray for you So I, so I promise you So I 약속해요 모든 것이 그대라고 믿을게요 그대라고 믿을게요 조금만 더 그대 품에 오 사랑해요 그댈 말로 나 언제까지나